남조선 각계가 자력자강으로 승리해 나가는 공화국을 격찬하고 있습니다. 잡지, 민,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를 비롯한 남조선 언론들은 김정은 최고 영도자의 특출한 영도 실력으로 북은 정치군사 강국, 핵 강국, 우주 강국, 과학기술 강국으로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평론가 장영준은 북은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가혹한 봉쇄 속에서도 언제 한번 남에게 구걸에 손을 내민 적이 없으며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문학사연구원 리경진, 경제전문가들을 비롯한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은 오늘날 이북은 영토는 크지 않아도 주체사상으로 빛나고 자주정치로 위력하며 자립경제와 자위국방으로 막강한 자주독립국가의 높은 존엄을 당당히 시위하고 있다고 격찬했습니다.